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. En clase pasado hablamos la universalidad de pecado. 그 인간이 육을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. Y todo ser humano está vestido con su carne. 육을 가진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. Y todo carne que tenemos tiene tendencia de pecar. 죄는 반드시 죽음을 동반하고. Y siempre pecado trae la muerte. 여기서 우리는 율법이 죄를 정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. Y ahora entendimos de que la ley siempre da juicio al pecado. 죄는 반드시 결